그러니까 이제 방송 제목은 이제 이게 100%야 근데. 아 그러니까 말을 안 하잖아요. 네, 네. 어, P&E 솔루션 제2의 두 번째 P&E 솔루션은 후적 타자는 뭐니 이런 식으로 방송 제목을 잡았거든요. 네, 네. 이거는 우리 또 이 교수가 말한 건데. 네. 말한 거에 들으면서도 얘가 빵 터졌어요. 왜 터지셨습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서. 정말 어이가 없어서 일행과 속으로 이게 정말 디스다. 어. 했거든요. 네. 말하면서 녹음하면서 계속 아이 짜증 났어. 네. 아무리 그래도 저거 이건 정말 심하다. 어. 갖다 붙인 이유도 정말 가관이야. 근데 중요한 건 네. 오늘 또 급등하네 그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성 교수가 예전 같지 않아 갖고 교수가 네. 네. 교수가 되니까 아 이게 정말 이런 느낌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주식들 말도 네. 안 되는 주식 네. 얘기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좋은데 말 못하는 거. 네. 100%짜리. 네. 아, 근데 이거, 이 주식도 관심 있어요. 그래서 네. 시청자분들 이거는 여기서 말하면 우리가 잡혀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똑 한번 보시고 웃고 한번 즐겨보세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스터디해 보시죠. 웃고 즐겨라. 네, 웃고 즐기고 다음 주에 이, 또 리캡 네네. 레포트가 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가 그 딱 한 제목 통해서 잘 전달해 드리니까 어저께 거 녹음한 거 혹시 있으면 들여다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 상황은 한마디로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어제는 이제 TPP가 하나에 축이면서 현대차가 내린 게 있고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살아있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실적 기대감 플러스 뭐 자사주네 뭐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뭐 좀 말도 안 되는 보다는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인데요. 오늘 한마디로 이제 깜짝 실적이 났어요. 깜짝 실적이란 건 이제 우리 시청자분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10% 업 아니면 10% 다운입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 10% 주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를 하고요. 네. 보다 10% 아니면 어닝 쇼크인데요. 이번에 오늘 한마디로 깔끔하게 어닝 그 서프라이즈가 나죠. 네. 왜냐하면 6억 6조 5천 정도였는데요. 7조 네. 3천이 하기 때문에 11% 정도 업됐을 겁니다. 그래서 네. 어닝 서프라이즈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그런 거 올라가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도 좀 살았고 네? 네. 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 쪽 반도체인가 뭐 그런 쪽 네. 그런 쪽도 좋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제 봤을 때는 온전히 상당 부분은 환율 효과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근데 그런 건 이제, 10월 말에 이제 본 실적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뜬금없이 이게 왜 올라온지 모르겠지만 서울 반도체 훅 올라가네요. 아주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하여튼 삼성전자랑 상관없이 우리나라 IT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살아있는 그래프는 살아있는 주식은 전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전기도 올라갑니다. 4%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뭔 옆에서 뭘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LG전자도 올라가고요. 예, 올라가고 있고요. 자동차 주식 어저께 또 빠졌는데 저는 어저께 방송에도 말씀드렸고 녹음하면서 그랬지만 저는 자동차가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건 어이없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자동차가 좀 어저께 하락을 일단 멈춘 정도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여요. 수급 중심으로는 이승용 교수가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외국인은 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이어서 이제 코스닥에서 근데 매도가 200억 이상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에서도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의 상승, 삼성전자의 네. 상승. 우리가 삼성전자 네. 상승하는 날 치고 네. 시장 전체적으로 그 이런 얘기가 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삼성전자 올라가서 지수 올라가는 날, 야 너 주식해서 시장 좋았으니까 네. 야, 주식해서 돈 좀 벌었냐라는 네. 얘기하는 날이 제일 짜증나는 날이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일 짜증나는 날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또 뭐 2, 3%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아, 오전에 지금 한 4%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5.8%까지 지금 급등을 하는, 오히려 이 정도면 뭐 거의 상한가다라고 얘기를 드려도 무방할 만큼 삼성전자가 이제 5.8%까지 급등하는 모습. 어닝 서프라이즈고,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네. 것들도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지금 그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작년에 했고 올해 안 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는 앞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환율 효과 그다음에 네. 이제 엑스노스 7420 칩 그러니까 네. 없었던 매출이 새로 생긴 거죠. 네. 갤럭시 S6 엣지 여기에는 이제 그 스냅드래곤 대신에 이제 갤럭시 노스트 그 자사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 칩이 장착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것과 관련된 매출 그리고 네. 이 메모리 쪽에서 뭐 말들은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마이크론이 실적이 좋았다라면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았다라면 지금 뭐 삼성전자는 더 좋으면 더 좋았지 안 좋을 리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기대감에 대한 쪽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워낙 이쪽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주까지도 전체적으로 내리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컨텐츠 쪽도 내리고 있고요. 어제 네. 이제 미국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 조정이 좀 있었죠. 조정이 아니라 박살이죠. 네, 뭐 그 IBB 근데 장중에 6% 7%까지 빠졌다가 IBB 같은 경우도 꼬리를 달긴 했습니다. 낙폭과 네.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제약 바이오 중심에 대한 조정으로 이제 시장이 전개가 됐었기 때문에 네.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쪽도 국내에서도 역시 같이 조정이고요. 국내에서 이제 이슈가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 네. 그 오리지널 신약 이번에 그 TPP 때문에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까지도 이제 포함이 돼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나쁘지는 않은 건데 지금 이제 신약에 대한 이 그 기간에 대한 쪽을 미국이 12년이라고 그래요. 특허 보호 기간이. 근데 네. 이거 요거를 갖다가 5+3에서 8년으로 이제 오히려 줄여 주겠다. 근데 이거 호재거든요. 네. 국내 그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한테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장에서 좀 악재로 받아들인 게 아니냐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뭐 환율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환율 효과라면 네. 뭐 지금 현대차, 기아차 올라가고 있고 네. 당연히 실적 어닝 시즌이다 보니 네. 아직 뭐 정유화학주에 대한 강세 여전히 네. 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이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서울 반도체 루멘스 올라가고 있고 네. 그 밑에 지금 그 부품주도 올라가고 있는데 부품주는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호전이 해외 사업장에서의 구조 조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면 부품주들 같은 경우 실적이 그렇게 이 코스트 다운은 상당히 좀 요구받지 않았겠느냐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아, 그 하나만 잠깐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 네. 저는 이제 그 한국 주식 잘 모르잖아요. 좀 개별 종목 잘 모르고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제가 이승원 교수의 반에만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왜요? 진짜로. 대한민국 주식 조그만 건 제가 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 나름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전 대신에 그 시간에 엄청나게 외국 걸 많이 보잖아요. 아, 그거,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도 경청을 합니다. 형님 얘기를. 왜 이러시나? 경청이지. 제가 아프다 보니까 오늘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하시네. 정노안. 정노안. 노안이 거기에 노자가 들어가 있어. 늙을 정노. 나 지금 네 바르게 늙었어요. 장노안 먹으려고. 네. 죽 먹고. 동성제약을 우리 관심 가져야 되나요? 정노안 제조사 동성제약입니다. 상장사요? 네네. 100% 아니야? 100%인가요? 봐야겠어요. 거래소인데. 아, 걸어서네. 증거금 50%. 이거 반밖에 관심이 없는 거지. 50%가 뭐야? 50%가 30%나 20%도 아니고. 아, 근데 네. 관심을 낮춰야겠네. 그게 아니라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이제 약간 진지한 건데요. 네. 저는 항상 보면 먼저는 얘기해요. 네. 흐름에 대해서. 네. 지금 미국의 언론에 최고의 관심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부동산. 예, 부동산 버블 논쟁. 네. 이 여전히 심해요. 내용이었는데 테마로 보면 한마디로 IoT였어. 그냥 거의 IoT에 미쳤다고 보시면 돼요. IoT가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거죠. 우리가 생각하니까 예전에 작년에 처음 우리 방송에서 얘기할 때 미국에서 시스코 기준으로 보면 앞으로 수십조 달러가 되는 네네. 그런 것만큼 분위기가 커진 IoT인데 IoT 얘기를 엄청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분위기 자체가. 근데 주식은 제가 모르겠어요. 주식은 나중에 우리가 고민할 거고요. 제가 이제 6월 달에 출장 갔다 왔잖아요. 6월 말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바이오 버블. 얘기했죠. 바이오 버블. IBB 한번 봐주세요. IBB 아까 IBB 그렇죠. 오늘 장중에 6% 떨어졌다. 약간 꼬리, 아래 꼬리 달았는데요. 네. 차트를 한번 주봉이라는 거 봐주세요. 길게 네네. 보시면. 이게 지금 뭐, 그 우리나라 주식 많이 보시지만 이런 거 잘 안 보시거든요. 보통 시청자분들이요. 네. IBB를 보시면 한마디로 올해 최저치가 있습니다. 지금. 그쵸. 그러니까 올해 반등한 거 다 깨먹었어요. 지금요.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으로 보시면 좀 확실하게 네네. 보실 거라고 그래서 네. 이거는 한마디로 꺾였어요. 완전히 꺾였습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한국 모르겠는데 꺾여있는데 다만 여기서 네. 미국에서도 또 제 얘기가 어저께도 제가 블룸버그인가 어디서 3년치를 볼까? 3년치. 3년치 아무거나 보이세요. 지금요. 네네. 다 똑같은 흐름이니까 지금 했는데요. 거기서 보면 역시 바이오에서도 헬스케어 중에서 그 IT랑 합쳐지는 거 있죠.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바이오 헬스케어 있죠. 네네. 그게 웨어러블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네. 그쪽에만 보자는 얘기 지금요. 웨어러블 헬스케어.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치만. 근데 우리나라는 웨어러블 헬스케어가 없으니까. 우리는 없죠. 그러니까 네. 굳이 한다는 게 인바디거든. 인바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처음 했던 게 덱스컴에서 나온 거가 1호예요. 1호. 앱으로. FD에서 앱으로 승인한 게 딱 하나거든요. 네네. 그게 내년 후년까지 200개 된다는 거예요. 덱스컴. 200개. 네. 200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뭐 스마트 워치나 밴드가 될 거 네. 뭐가 되고 거기 이제 각종 들어갈 거 아닙니까? 헬스 건강 이런 관련된 네네. 것들이. 그래서 핸드폰이 아니라 뭐 아픈 분들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200여 개가 후년까지 한다니까 그거에 일단 주목하셔라 일단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데요. 유가 반등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 하면 시청자분들이 저 이학령이는 맨날 떨어지면 떨어진다 그랬다 올라가면 올랐다는 얘기 한다 그러잖아요. 네. 전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다양한 의견을 준다고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유가는 20달러 간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네. 골드만삭스가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쪽에서. 네. 네. 근데 지금 보면 상당히 또 분위기가 훅 바뀌어서 유가는 바닥 쳤다. 라는 얘기도 슬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은 8만. 요즘 보면 고용 얘기 또 많이 나오거든요. 숫자가. 고용 생각보다 안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해고한 사람이 8만 명이라네요. 지난 분기에만. 네. 이 업계에서. 네.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유가가. 그러니까, 미국의 오버서플라이에 따른 그런 것들 일정 수준 끝난 거 아니냐는 시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 리그 카운트가 다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존 저니커가 얘기할 때 처음부터 리그 카운트가 50% 줄어도 답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을 지금 줄여놨거든요. 유족 말하는 거죠. 리그 말하는 거죠. 리그 수가 이제 감소될 때 이제 감소되는 것이 진짜 생산에 대한 감소 이어지는 시점 이런 걸로 왔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지금 관건이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분 보니까 그 전조님이 뭐 그만뒀다고 그러면 자꾸 얘기하잖아. 네. 우리는 잘 몰라요. 하여튼 뭐 누가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수요일은 전조연대 있지만 두 달 반 전부터는 이제 우린 전조연대가 없어졌어. 네, 우리가 없어졌죠. 우리는 저희는 훈이대입니다. 훈이대. 훈이대. 훈이대. 훈이대의 오늘 주인공 모셨습니다. 김성원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보니까 처음에 이 친구 아프고 자기가 아프더니 그게 나한테 와갖고 지금요. 네. 어제 오늘 상당히 힘든데요. 어떤 보니까 제가 노안의 로테이션.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얼른 딱 보면 3kg 빠졌거든요, 이 친구가. 네. 그래서 몸은 좀 괜찮았다고 하는데요. 인물이 나고 있어요, 3kg 빠지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지금요.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 일단 해외 시장과 미국 시장 그리고 네. 이머징 마켓의 그런 복잡한 거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그게 네. 간단히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확인하는 것이 미국 증시가 올랐는지 유럽 증시가 올랐는지 확인하시고 또 경제 방송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보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글쎄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의 모습이 우리가 좀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전과 좀 달라진 모습들이 나온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 초반에 신규 고용이 잘 안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마이너스 1%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장중에 공장 주문마저도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네.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 연기할 것이라는 이건 뭐 사후적인 얘기지만은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급반등하던 인만 1%로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존 8월, 변동성이 커졌었던 8월부터 지난 두 달간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악재를 그대로 악재로 받아들였던 시장에서 이제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머징 국가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타이완, 항셍. 타이완 같은 경우는 이제 IT 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왔고 물론 내용은 좀 얘기를 해봐야겠지만은 타이완 증시가 지난주에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삼성전자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고 오늘은 낙폭과 대 IT마저도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매크로 어떤 지수, 해외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거나 해외 분위기를 살펴볼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쉽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 변동성 지수라고 보고 있어요. 자, 준비된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변동성 지수의 주봉 차트인데요. 화면이 밑에가 좀 잘렸네요. 네.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13년 5월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이에요. 네. 변동성 지수라는 건요, 그 특성상 추세를 가질 수가 없고요. 항상 박스권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은 박스권 상단 21선이고 하단 12선인데 이 안에서 움직여요. 그러면은 보통 추세 상승을 보일 때가 이 하단에서 네. 여기서 움직일 때가 지수가 주식시장이 추세 상승을 보일 때고요. 이걸 넘어가게 되면은 일시적이지만은 벗어나게 되면은 회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까지 처음으로 두 달 만에 변동성 지수가 박스권 21선 상단 하단 네.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침 이런 모습이 나타나자마자 원자재에서 반응이 나왔죠. 네. 유가가 튀었어요. 네. 유가 역시도 기존 흐름과 좀 다른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매크로 변수 자체는 이제 변곡점을 지나고 있고요. 이런 네.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유럽, 독일, 뭐 독일부터 해가지고서 뭐 미국 시장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떤 뭐랄까요 스타일 로테이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고요. 우리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은 심플합니다. 작년 2014년도 3분기 실적 전체 거래소 코스피만 놓고 볼게요. 네. 코스피를 갖다가 하나의 종목이나 놓고 보시게 되면은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해 3분기의 실적이 작년 30%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은 30% 실적은 올랐는데 주가는 그대로예요. 그럼 뭐가 될까요? 결국은 주가가 실적을 따라가는 2개월 주준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일단 그 스타트를 왔다고 오늘 삼성전자가 빵 터져주면서 네.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종목에 대한 고민은 할지언정 시장에 대한, 시장 리스크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지혜 생각은 그렇게 똑같죠? 제가 어저께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근거도 없이 형님은 논리도 없고 막 그렇게 들린다고 얘기 녹음한 데 얘기했죠. 네네. 저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고. 이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성전자가 빵 터졌다며. 그러니까 촉 있잖아요. 전 촉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딴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면 되잖아요. 다. 네네. 삼성전자가 도와주고. 근데 저는 이런 거죠. 얘기하면 저는 이래요. 삼성전자 얼마 갈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이런 거죠. 현대차가요. 현대차가 12만원대부터 17 직전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요. 근데, 우리 김성훈 과장이 13만원 후반대, 그러니까 처음 올라오는데 한 2주 정도 있다가 얘기했어. 그러면서 여기서 조심스럽게 한 게, 다 빠진 것 같아요. 이제 좀 떨어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또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 또 50% 올라갔거든요. 삼성SDI, LG왕, 뭐, 두 양반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은 전기차 네.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아, 이게 50% 올랐어요. 네네. SK하이닉스가요. 오늘까지 올라왔자 20% 올랐어요. 네네. 아니, 대충 내가 보고하는 얘기예요. 네네. 삼성전자요. 오늘 오르기 전까지 10% 올랐어요. 심지어 있죠. 롯데케미칼, LG화학 이런 거 SK이노베이션 수 올라갔거든요. 네네. 제가 저는 딱 단순하게 지금 시장은 무슨 실적도 아니고 다 쥐뿔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낙폭과대 그리고 많이 쉰 것의 순환이다. 네. 서울반도체도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나요? 서울반도체는 삼성전자의 형, 큰 형님의 그냥 그 밑에서 IT 하는 거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런 거죠. LED 있죠, LED. 굳이 따지자면. 네. 이제 그 뉴스가 이제 확인도 안 된 건데, 뉴스로만 네. 나오면 이제 조금만 나오는 건데요. 삼성 있죠, 삼성. 삼성 전기. 네. LG 노텍의 지금 문제가 뭐예요? 머리 아픈 게. LED죠. LED 있죠? 네.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주식만 보니까, 주식면만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요. 네. 삼성전기랑 LG노텍이 지금 공이 우리 얘기하는 거가 이거예요. 그 사업에서 어떻게 철수하느냐 이런 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보다 쫄라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이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 뭐 완전 철수하냐? 찾아보면 나오면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주식, 여기 아무리 이런 데 안 나와요. 산업면에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문을 보시려면 산업면을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상으로 주식은 맨 올라간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가 있다, 지금. 서울 반도체는.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은 나온 김에 오늘 실적 잠깐 얘기도 잠깐 저도 했는데요. 바로 이제 전기차 얘기하죠. 네. 네. 전기차 거의 뭐 2주 연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네. 또 얘기 들어야죠. 네. 그래서 그 탑픽 종목으로 제가 피니 솔루션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갑자기 시세를 내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또 이 종목 이렇게 시세를 너무 급하게 내는 것 같아서 네. 조금 불안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시세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이제 샀던 사람들은 20% 이상에서는 어떤 1차적으로 네.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글쎄요,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과 전기차 산업이 앞으로 네. 자동차 산업 내연기관을 이어서 전기차가 네. 주도가 될 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네. 단순히 이제는 좀 종목에서 접근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침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가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 섹터 자체가 거래가 터지고서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한국 정보 전자 인증이나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한번 냈다가 좀 네. 쉬었다가 다시 오늘 뭐 뉴스가 나오면서 좀 튀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네. 이제 전기차 관련 주들도 조금 뭐 다음 주 정도까지는 네. 쉬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튼간에 전기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는 전기차와 더불어서 오늘 제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태양광이에요. 네.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많은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 많은 얘기는 드리지 않겠고요. 네. 전기차와 더불어서 태양광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그 어차피 지금 에너지 산업의 헤게모니였다가 지난 30년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펙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쪽에서 감산하면은 급등하고 증산하면 떨어지고 이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의 에너지 산업이었다라면은 이제는 태양광이 이제 좀 돌아서면서 네. 태양광이 좀 급속하게 보급이 되면서 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요. 네. 이제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를 그 비트 원자라고 비트 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 가정과 기업에서 태양광 관련 발전 장치를 설비한다 한 다음에 네. 자체적으로 소비를 하고 남는 것을 갖다가 전력 회사에 보내 가지고서 발전하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네. 이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지금 태양광 업계 쪽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일단 업황 돌아선 게 맞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기차를 하는 이유가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은 청정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 관련된 부분들. 네. 그러면은 친환경 전기차는 뭐 알고 계시면은 오리지널 친환경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전기를 생산하는 단계서부터 친환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여기서 태양광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네.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태양광 좋은 거 아는데 네. 효율이 22%밖에 안 나오고 또 비싸지 않냐 아직까지는 네. 라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비싼 게 맞아요. 그런데 네. 이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네. 원유 대비해서 지난 10년간에 그 얼마만큼 개선이 되느냐 원가가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지를 보시면 5,000배가 개선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무진장 비쌌는데 네. 태양광이 그러니까 태양광이 왜 발전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냐면요 태양광은요 그러니까 수학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산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반도체가 옛날에 그 황해 법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발전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시피 태양광도요. 태양광도 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ICT 쪽의 발전 산업의 속도를 태양광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다음 원유 대비해서 발전 단계가 발전 단가가 그만큼 빠르게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태양광 OCI도 그렇고 신성 솔라 에너지도 그렇고 털어온다고 네.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적이. 그렇죠. 이제는 물론 아직까지는 태양광이 약간 비싸지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단계가 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차기 테마로서 태양광이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도 저도 지금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좀 맞춰서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 더 진행해서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그 현대차 쪽에 선임 연구원분을 한 분은 알고 있는데 네.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현대차 내에서 상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그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네. 자율주행 자동차는 총 5단계로 보시면 돼요. 네. 레벨 0부터 레벨 4까지 있는데 네. 지금 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죠. 네. 이게 레벨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앞차와의 거리를 갖다가 조절해서 네. 다른 레벨 2 단계가 이제 여러분들 제네시스 광고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대가 주행하다가 앞차가 멈춰서는 같이 멈춰서는 광고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레벨 2 단계거든요. 네. 근데 이 레벨 2 단계를 현대차는 지금 광고를 때리고 있는데 이미 이건 볼보가 2012년도에 만들었던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뒤늦게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구글이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레벨 3입니다. 그리고 레벨 4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아니고요. 현재 레벨 2에서 레벨 3으로 넘어가다는 단계에 놓여져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가는 레벨 4를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네. 상당히 진보가 되고 있고 발전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 섹터에 주목해야 되냐가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총 세 단계예요. 네. 인지를 하고요. 판 인지, 그러니까 주변 상황을 자동차가 인지를 하고 그 입력된 정보를 갖다가 분석해서 이것이 위험한 것이 위험한 상황인지 아니 노멀한 상황인지 갖다가 판단하는 어떤 그런 CPU 제어에 대한 판단에 대한 어떤 그런 단계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차 전체를 갖다가 가게하거나 멈추게하거나 가속하거나 감속하거나 그렇게 해서 제어하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두 번째 판단과 제어 단계에서는 특별히 나온 관련주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여요. 네. 이 부분은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나 현대차 같이 완성차 쪽이나 그쪽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1차적으로 인지, 주변 환경을 인지하는 이 부분에 대한 수혜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인지하는 방법은 자동차가 두 가지예요. 레이더, 그 다음에 카메라예요. 네. 자, 요즘에 레이더는요, 그냥 레이더가 아니라 라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레이저, 그러니까 레이저, 레이더. 이걸 합성어로 라이다로 하는데. 오, 디테일 있는 남자네. 네. 역시 전기공학 네. 달라, 전자공학. 근데 이 부분에 관련 일도 없어요. 라이더? 네, 아직까지는 안 나와. 저는 제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못 찾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 카메라 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도, 봐야 되니까. 예. 네, 카메라도요, 지금 LG전자가 듀얼 카메라 나왔잖아요. 네.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카메라는요, 필수적으로 두 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왜냐? 네. 주변 환경 왔다가 3D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네. 예, 그래서 두 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카메라 관련된 종목들 뭐 MCNX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 카메라가 만들어지게 되면 카메라 모듈을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카메라를 검사하는 장비,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이 두 종목의 경우에는요 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검사 장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카메라는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셀카 찍고 찍으면 그게 사람 목숨만 관련이 없잖아요. 관련 없죠. 그렇죠. 근데 자동차는요 그만큼 카메라의 성능 자체가 높아져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걔가 잘못 보면 끝나죠. 그렇죠. 네. 사람 목숨이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사 장비의 어떤 신뢰성과 중요도가 더욱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카메라는 뭐 MCNX 정도 그리고 이제 검사 장비는 하이비전 시스템. 그래서 카메라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요. 또 하나 IoT, 홈 IoT에서도 지금은 뭐 개가 집에서 혼자 노는지 잘 노는지 개를 관찰하는 그런 것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서 이제는 집에서 이제 꼭 스마트폰을 통해서 상대방과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디바이스가 나와가지고서 쉽게 집안의 어떤 집안 상황을 인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뭐랄까요? 또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새롭게 나온 관심 좀 있어요? 이건 정기차는 자율주행차 어제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좀 업데이트된 얘기 해주시고요. 네. 좀 관심 가질 만한 거. 일단은요. 김석훈의 촉. 그 센서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봐야 되겠네요. 왜냐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센서가 핵심이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 자동차 관련 센서를 준비하는 게 작년부터 이제 준비하고 있던 게 파트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제 그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뭐 가시적인 어떤 성과는 안 나고 왜냐면 뭐 자율주행차 수요가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파트론 카메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쪽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들 다 받아갖고 네. 모듈하는 게 삼성전기잖아. 전기인데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 현대차가 누굴 선택하느냐가 또 이제 관건이겠죠. 삼성전기는 MCNX. 아니 죄송 현대차는 MCNX가 하겠죠. 그러니까 MCNX와 이제 관련돼서 아니면은 뭐 또 모듈하면 LG 이노텍도 네. 있죠. LG 이노텍. 네. 그러니까 LG가 자동차 어쨌든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 흑자 전환이 안 됐죠 자동차. 그러니까 LG전자가 움직이려면 자동차 쪽 섹터에서 흑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게 되면은 플랫폼이 결국은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차를 갖다가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요. 미세한 제어가 필요하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거기서 멈춰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네.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경우에는요. 아시겠지만 디젤이든 간에 가솔린이든 간에 실린더에다가 제어를 주입해서 그걸 터트려가지고 폭발시켜서 힘을 얻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폭발에 대한 부분을 다 정밀하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보다는 제어가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모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일 쉽게 얘기를 들어보서 그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엘리베이터는 모터거든요. 네. 엘리베이터 여러분들 딱 내리실 때 정확히 레벨이 맞아야지 내리는 사람이면 탄 사람이나 발이 안 걸려서 안 넘어지잖아요. 네.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미세한 조정 자체가 이미 전기 모터가 내연기관을 네. 내연기관이 전기모터 따라잡을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전기차, 자율주행 장치 플랫폼은 주류는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관심 정보 하나 주고 가세요. 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뭐 낙폭과제 순환매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오늘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은 뭐 중국에다가 뭐 얼마 투자해가지고서 전기차 배터리 팩이라 전기차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기업이 이트리온 상한가를 가고 갑자기 이게 뭐 한다고 그러면 가는 애들이 많아.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좀 이렇게 숟가락 얹는 애들이 많은데 지금 삼성전자 실적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10월 들어갔으니까 실적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좀 대표적인 실적주 중이고 또 스토리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그 바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승원 교수 동생 다니는 회사. 네. 네. 그렇지만 절대 내부자 정보는 아니고. 네. 네. 바텍 실적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그 얘네가 새롭게 만든 게 팍스아이 3D라고 해서 2D 영상과 3D 영상을 동시에 구현하는 그 제품을 작년 8월에 런칭을 했는데 9월에 네. 런칭했는데 이게 올해 7월 초에 유럽 인증을 통과를 했고요. 네. 그래서 유럽 매출 현재 한 160대 정도 나왔고 올해 380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평가가 좋고요. 또 국내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치과의 경쟁력은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잘한다더라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네. 예, 얼마만큼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좀 가격과 장비빨로 네. 이제 치과 어떤 업계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좀 그 3D에 대한 어떤 3D 그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마지막 그 두 가지 또 하나 남아 있는데 하나는 또 아까 그 이승원 대표님의 동생분 다니고 있는 네. 그 레이언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내년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회사 아, 그 회사의 바텍의 자회사가 레이언스다. 네. 레이언스. 걔네가 그거 하더라고. 디텍터라고 해서 엑스레이 신호 엑스레이가 들어오면은 그걸 갖다가 센서가 이미지화 시켜서 보여주게 하는 거야. 디텍터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만드는데 바텍이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디텍터가 상당히 핵심 부품이거든요. 이거 갖다가 자유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심 부품의 내재화의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숙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이것도 아, 동생이 이걸 하는 거야? 디텍터 네. 비즈니스? 디텍터 그거 비즈니스가 아니고 그거 개발하고 있는 연구, 거죠. 연구소? 네, 네. 연구소. 그거 하는 네. 거죠. 근데 그, 그런 얘기들을 좀 본인 얘기했으니까 본인 동생이 치과 의사잖아요. 네. 근데 왜 이거 아직 안 쓴다면서요? 치과 병원에서. 아, 걔는 쟤는 내 동생 월급 의사예요. 아, 월급 의사? 네. 페이 닥터. 페이 닥터? 아니죠. 바텍이 네. 아니고 디오를 얘기했던 거지, 그거는. 디오?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디오는 맞거든요. 왜냐면 바텍 장비로 네. 정밀하게 측정을 한 다음에 그 정밀하게 측정된 걸 갖고 디오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대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 실패한 남자 아닙니까? 뼈가 여기가 약해가지고 역시 고령화라서 아, 벌써 임플란트 됐어? 10년 전에 10년 전에 몇살 때? 10년 전에 아기 때 실패를 했어. 네. 근데 그때 여기 뼈가 약해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인터넷 애들이 그 네. 힘으로 막 갖다 박으니 그게 네. 뭐 얼마나 충전재를 채워야 될지 정확하게 얼만큼 드릴링을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네. 바텍으로 정확하게 찍은 다음에 얼마까지 그게 이제 그 드릴링을 해서 이걸 박아야 될지 나사를 박아야 될지를 이 디오 같은 경우는 의사가 이 숙련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딱 보고서 딱 재고 그만큼 싹 들어가니까. 자기 동생이 그런 걸 개발하는 남자야? 아니죠. 그거는 디오고 바텍은 그걸 찍어주는 기계고. 아, 젠장 어렵다. 디스할래? 네. 디스. 아, 이거 이것도 들어왔습니다. 디오 디스 들어왔습니다. 디오. 디오가 상장사냐고? 디오 디스. 네, 디오 디스. 네, 그다음에 바텍 디스. 네. 네. 디오 상장사야? 네, 상장사. 바텍의 계열사야? 아니요. 아니요. 전혀 다른. 디오는 네. 임플란트 회사예요. 아, 임플란트. 젠장 어렵다. 네, 어려워.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치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네. 그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식습관의 서구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이 치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간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바텍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FDA 승인이 올해 말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미국 매출이 새롭게 나오는 거니까 네. 네. 이래저래 뭐 스토리도 좋고 실적도 나와주고 네. 안전하고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만 더 가기 전에 네. 왜냐 우리 또 우리 친구 보면 우리 후진 과장 보면 네. 이제 작년에 현대차 안 된다 올해 된다 에? 바꿨고 네. 또 하나가 역시 이런 것도 있지만 눈에 띄는 거는 최근에 P&E 솔루션 올라간 거 그리고 떨어진 건 현대 또 지난번에 했으니까 네. 네. 잘못했다고 그랬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 친구가 우리 후진 과장님이 혼자 사시면서 네. 자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기억나요. 저는 이제 생활 속에 주식을 좋아하잖아요. 네네. 제가 1년 동안에 카드 내역을 보니까 제일 많이 쓴 건 뭐야 편의점이라고 그러면서 GS 네. 리테일 얘기한다면 주가 엄청 올랐어 올해. 이게 뭐 대형주라서 그렇죠. 이게 더블 났어요. 더블 이상 났어요 올해요. 편의점 요즘 어때요? 편의점 어깨? 정작 저는 GS 리테일 안 샀습니다. 아, 그럼 자기가 또 관심 있으니까 안 샀을 수도 네, 있지. 아까워 죽겠는데 아무튼 간에 네. 오늘 좀 편의점 주식들이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편의점하고요. 네. 그 HMR 같이 엮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편식, 대체식, 가정식, 네. 대체식. 네. 그 포인트를 왔다가 네. 그 입국자 수를 봤거든요. 작년에 중국 관광 입국자 수가 612만 명이에요. 올해 그 정도 올해 추세라면은 뭐 메르스 영향은 있겠지만은 연말까지 가면 한 800만 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인구 통계청 사이트 들어보니까 5,200만 명입니다. 네. 전체 5,200만 명인데 입국자 수가 올해 800만 명이에요. 물론 이 800만 명이 2박 3일, 3박 4일 있다 가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이거랑 더해서 제가 방송을 이제 아침에 하고 있는 한국경제TV 옆에 보면요. 네. 거기에 호텔이 있어요. 호텔이 있어서 아침마다 이제 보는데 이 사람들이 러브텔? 예? 네? 러브텔? 아니, 아니요. 비즈니스 호텔. 비즈니스 호텔? 네. 네. 중국 관광객들. 네. 네. 근데 도대체 거기 왜 묵는지 이해가 안 가다. 인천에서도 묵는데요, 뭐. 하기야. 근데 아무튼 그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걸 많이 봤어요, 아침마다. 엄청나요? 네. 아침마다 사 먹나? 거기 보면 저녁마다 애들 줄 서 있고 네. 막 중국어로 나한테 그 이제 그 편의점 알바도 중국어 해야 돼요. 편의점 알바 화장실 가서 안 없으니까 어디 뭐 중국어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중국사 특징 있잖아. 다짜고짜 중국어. 다짜고짜 중국어. 그래서 내가 손가락으로 맞은편 편의점을 가르쳐 줬지. 아니 한마디 해야지. 워스 이승훈 그러잖아. 워스 뜬금없이 내 소개를 왜 해, 거기서 유일하게 아는 거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HMR 그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1차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서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에 HMR 시장이 늘어난다라고 1차 접근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일본과 더불어서 하나의 더 모멘텀을 가졌다. 네. 중국 사람들의 네. 관광객들의 모멘텀을 하나 더 좀 등에 업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이 HMR 같은 경우는 뭐 CJ 프레시어이나 오뚜기 같이 롯데푸드 뭐 이런 네. 쪽은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사먹는 공간 자체가 편의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의점이 뭐 조금 이제 그동안 올랐던 부분도 있어서 또 오늘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네. 또 많이 올라갔던 주목들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좀 뭐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편의점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늦었습니다. 또 농담 좋은데. 너무 오랫동안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유서? 지금 오늘 보게 되면, 네. 그 며칠 전에 네. 엘니뇨 때문에 그 뭐 가뭄이 온다 얘기 네. 들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엘니뇨 때문에 네. 농산물 가격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요거는 조금은 글쎄요, 뭐 어쨌든간에 최근에 그 브라질 기상 악화로 인해서 네. 브라질 쪽에서 이렇게 설탕이 27% 네. 커피가 11% 이렇게 올랐다라는 네.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그 뭐 옥수수와 밀이 11% 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뛰긴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요거에 대한 흐름은 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네. 이 글렌코어 네. 요쪽 어쨌든 간에 뭐 원자 시장에서 뭐 얼마나 그 얘네가 이제 다른 쪽은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곡물 네. 시장 쪽에서 포지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쪽에 어쨌든 간에 그 글렌코어에 대한 사태가 해결되고 나서 네. 원자재 시장 전체적인 반등이 있었다. 다만 네. 농산물 같은 경우는 9월 초부터 반등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상 악화에 대한 원인에 대한 쪽들이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식음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주가 상승. 네. 그 당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엘니뇨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이 판매 가격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적에 대한 쪽으로 반영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걸 좀 네. 긍정적인 쪽으로 좀 해석을 해도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잠깐 한번 볼 텐데요. 네. 차트랑 한번 같이 해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소맥이거든요. 네. 소맥 같은 경우는 지금 미리 올라오고 여기서부터 소맥? 예, 소맥은 이제 미리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술래기를 왜 안 했지? 네, 소맥 말고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옥수수 가격도 이제 9월 초부터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다른 이제 그 원자재를 보게 되면 네. 이 뭐 금속 쪽을 보게 되면 금속 쪽은 지금 차트를 선으로 바꿔줘야겠네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글렌코 이후로 이 글렌코 전 때문에 빠졌다가 글렌코에서 이제 그 경영진하고 채권단하고 그 얘기했다. 네. 그 이후로 지금 안정이 나오고 있고 브라질 시장도 그때부터 반등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쪽 뭐 원자재 시장 쪽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금속이나 이런 쪽보다는 농산물 쪽이 가장 뭐 재고도 적고 이게 가장 그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화면 잠깐 잡으세요. 두 가지 오늘 간단하게 일부 시간에 마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사회적 트렌드 변화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보시면 자동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자동차 업계에 지금 고민이 하나 있어요. 일본이랑 미국 같이 말씀드리면 일본이란 나라는 20대 젊은이들, 30대 젊은이들의 운전 면허 취득률 자체가 최저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자동차 면허 자체를 안 따는 거예요, 애들이. 자동차 면허가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 이거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해야 될 필요잖아요. 운전한데 운전할 일이 없다는 거죠. 살 일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웬만한 자동차 학원을 뭐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주냐면 자동차 회사에서 막 해줘요.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그 오토바이 막 인기 끌기전에는 대림혼다 이런 데 있잖아요. 영등포. 거기서 배워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학원 가서 배우라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저기 잠실에 저기 탄천 이런 데 가면 뭐 그 좀 BMW 이런 거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엄청 있어요. 운전 배우는 거. 근데 그 미국, 일본에서 그 정도예요. 근데 이게 뭐 합리적인 소비? 그리고 1인 가구 이런 건데요. 물론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전 늘 말씀드린 미국이라는 게 중요한 정도인데요. 미국에서요. 지금 보세요. 우버 있죠, 우버. 우리나라에서 불법 됐잖아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최소한 이거 한번 보시면 이제 영상도 있는데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우버를 썼냐는 거예요. 2014년에는 4% 정도 다니는 사람이 썼어요. 우버를요. 조사해봤더니요. 2015년은 15%, 17%, 18%니까요. 미국 국민의 5명 중에 한 명 정도,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썼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써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이런 비슷한 서비스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보니 이걸 보세요. 자동차를 살까 말까 고민에 22%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25%는 그것 때문에 우버 때문에 자동차 사는 거를 미룬다는 거예요. 사지 않을까? 뭐 이렇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이게 크게 그래서 이거는 하나 약간 다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소비가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합리적인 소비가 절대 좋은 게 아니죠. 메이커나 이렇게 그런 사업하는 사람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딴 거가 또 뜨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시간 단위 자동차 빌려주나 이런 등등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또 하나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전혀 지금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데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그렇지만 지금 보면 두 개가 박살나고 있는 게 있어요. 두 개가 이제 어제부터 해갖고 제가 저도 그렇고 이제 OCI는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 OCI도 지금 최저 수준이잖아요. 더 최저 수준은 10년의 최저까지 들어간 게 포스코예요. 포스코. 근데 이거 잘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왜냐면 이게 하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만 보니까 그런데 지금 어저께 중대 발언이 나왔어요.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어저께 이제 강석훈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새누리에 서촌과 어디 저 강남 3구에 하는 친구인데요. 국회의원이 새누리 여당.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한계 기업 이렇게 어려운 것들 많은데 계속 살려두고 구조조정 안 하겠냐 했더니 최경영 부총리가 받아서 바로 얘기합니다. 태업정을 바로 얘기했어요. 이거 좀 이거 집중적으로 좀 제 화면 좀 잡아주셔야 되겠는데요. 어디 갔어? 철강업계 구조조정을 얘기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조선, 해운, 철강산업의 구조조정 매우 시급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 되는데요. 특히 조선 있죠, 조선. 조선은 1997년 IMF 이후 처음으로, 처음으로 철강업계 수장인가 대표겠죠. 오늘은 아니겠지만 대표이사가, 대표이는 수장이라는 표현이 나는데, 모였어요. 처음으로 8월에. 9월에 또 모였어요. 이번에 통상산업부 주관에서 같이 모였어. 그래갖고 구조조정을 강력히 구조조정 얘기하는데요. 구조조정 뭘 하겠느냐에 딱 세 가지의 딱 방향성을 딱 얘기합니다. 전문화, 감산, 그리고 대형화입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철강 외에 다 매각. 철강, 핵심적인 철강에 대한 매. 그래서 오늘 벌써 일부에서 대우 인터넷에서 완전 통째로 넘겨라.